잠 못 드는 이른 새벽에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져. Do you get lonely? Sick with anxiety? Can't trust nobody? Same here. Do you get lonely? Do you get sick with anxiety? Sick with anxiety. Can't trust nobody. Same here. Same here. 불편해졌어 뭔가 마음이 누른건하게 젖어있네 손바닥이 자유로운 구석인데 도망가지 못하고 서성이다 늘 돌아왔지 때론 입에 붙여서 침대 위에 나를 눕혀서 이불 속에 숨어서 방관하고 싶어져 문 밖의 세상은 밤보다 어두워서 I got trouble sleeping 또 앓고 있다 언제였는지 푹 잡은 지가 눈을 반쯤 뜨고 나가 반쯤 감고 귀가 세상에 반을 못 보낸 내 삶은 반쪽일까 참고 뛴다 쫓는 꿈이 있어서가 아니라 서방이 피하고픈 악몽이다 무너져봐서 알지 그 어떤 꼭대기보다 높다는 걸 밑바닥 그 바로 위가 I'm never going down again 나 다시는 안 무너져 때로 누군가를 부둥켜 안고 울고 싶지만 나는 만년 연습생 인생은 너무 어려워 나를 향해서 폐가 찢겨질 듯 달려도 갈수록 멀어져 I wish you would turn the sunshine Do you get lonely? Sick with anxiety Can't trust nobody Same here Baby slow down 숨 가쁘면 그만 뒤쳐질까봐 불안해 My good things come in due time Pay it no mind 한 걸음만 허추퍼도 두고 달를 그들여 느끼지만 발맞추는 부담 우리 사람들의 어서어서 그들은 멈춰섰어 무대한 젊음 때문에 떠넘긴 조급함 매 순간 너의 발등에 불 떨어지는 건 천장에 불 붙은 걸 뜻함 It's not your fault 우리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걷고 세상은 가속을 붙여 오로지 부를 위한 성공과 타인과의 경쟁만 가르치는 세상에 끌려다니네 평생 죽어라고 살아남아봐야 결국 남는 것은 오기뿐 정상이 아니지 내가 찾고 있던 고지는 돈보단 명예 명예보단 가족의 그 때문에 손해를 본대도 여유와 행복을 난 선택 나 다시는 안 무너져 때론 누군가를 부둥켜 안고 울고 싶지만 나는 만년 연습생 인생은 너무 어려워 떠나 나를 향해서 폐가 찢겨질 듯 달려도 갈수록 멀어져 I wish you eternal sunshine Do you get lonely? Sick with anxiety Can't trust nobody Same here Same here Do you get lonely? Do you get lonely? Sick with anxiety. Sick with anxiety. Can't trust nobody. Can't trust nobody. Same here. Well, I'm here.